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슬픔과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그냥 혹은 낙관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기쁨의 문제는 기쁨은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잘 풀리고 또 형통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가 많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죠. 또그 주님께서 내가 가졌던 모든 허물과 죄, 또 질고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치루어야 될 모든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루어 주셨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우리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죠. 우리 안에 죽음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두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좌절, 또 절망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상황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들을 바울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면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지금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왔고요. 또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태어나면서 받았던 여러 특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랑의 거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받았던 특권들을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약에서 말씀이 가르쳤던 대로 자기의 부모들이 자기에게 할례를 행해서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준행하면서 자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중에 개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이지만 하지만 자긍심이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나중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유다와 함께 남쪽에 있으면서 북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 말씀을 잘 보존했다고 자부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또한 자랑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부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입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죄와 또 어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히 말씀만을 보존하고 지켰던 그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순조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여러 가지 유전과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까지도 온전히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보다 자기가 더 훨씬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여지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내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얻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자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특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10절에 보면 내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알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들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최고로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자랑이 되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동시에 오늘 바울이 자랑했던 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했던 자기들의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가득하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있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